그때 내가 알지 못했죠. 너의 얼굴 속엔 어색한 행복함이 보였죠. 괜찮아, 괜찮아,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걸 알아. 힘든 시간 속에 눈물이 모두 닦아줘. 영원토록.